노래도 불러봅니다. 아 수령이 한 평생 바치시어 안겨주신 그 사랑 참아 못 잊어. 아 자랍게나 생각합니다. 수령님을 생각합니다. 사회주의 빛내갑니다. 아 수령님 한 평생 바치시어 물려주신 그 유산 하도 소중해. 아 자랍게나 생각합니다. 수령님을 생각합니다.